사랑하던 그 사람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내 맘만 흐느껴 우네. 그토록 믿어왔던 그 설 줄이야. 예전에는 몰랐었네. 심정만 몰랐네. 예전에는 몰랐었네. 진정만 몰랐네. 설 줄이야. 예전에는 몰랐었네.